잊어버리고 마네요. 설마 했던 이별이 가까이 다가와 버렸네요. 정말로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요. 지금처럼 지지자고 나취한 채로 널 향해 걷는 거 아주 가끔씩 꿈에 찾아오나 반갑게 맞아주는 거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며 웃어주는 것 뿐이야 baby 맞아준 남자 나뉘었어 나는 너에게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었게 지금처럼 노래 부르는 것도 부담이라면 미안해 전부를 버려도 바꿀 수 Shepard